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가요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노래 그리운 강남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운 강남은 주체 18, 1929년에 창작된 동요입니다. 김속송 작사, 안기용 작곡인 이 노래는 일제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민들의 졸졸한 독립요문을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억압, 사회 계급적 착취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려는 우리민들의 졸졸한 지향을 소박한 생활감정과 교류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은 밝고 정다우면서도 순결하고 낭만적인 정서의 선율로 형성됨으로써 사람들의 가슴에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데저의 오도음에서 순차 진행으로 시작되는 선율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규칙적이면서도 단순한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과 중간 그리고 정지에서 조식의 오도음을 반복 이용함으로써 깊은 유언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는 민요의 음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서와 감정, 서정적 주인공들의 요문을 진실하고 소박한 음악 형상으로 구현한 것을 하여 당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불리워졌습니다. 정이월 다가오 3월이라네 강남 났던 집이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혼이 오네 다음은 노래 반올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윤구경 선생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주체 13, 1924년에 창작된 덕요입니다. 덕요 반올가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서글픈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더탄 속에 신음하는 망국노예 초지수 포소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지향과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홀벗고 굶주리는 속에서도 언제나 샛별을 행복의 상징으로 삼고 행복한 생활을 졸졸이 갈망하는 어린이들의 소박한 심정을 샛별 등대, 길을 찾아라 등의 시구조를 통해서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정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이면서도 다정하고 아름다운 선율 형상을 통해서 더욱 졸졸하게 안깁니다. 노래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정서가 넘치는 노래의 첫 부분의 선율은 2도, 3도의 순차 진행을 기본으로 하여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선율선을 이루면서 류창하고 순하게 흐릅니다. 둘째 부분의 선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점차 올라가는 선율 진행으로 반복하면서 넷째 악단에서 거조점을 이뤘다가 마무리합니다. 노래는 당대의 현실 생활과 우리민의 소박한 심정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한 것을 하여 당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고향의 봄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체 18, 1929년에 홍남파 선생이 작곡한 동요 고향의 봄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살래야 살 길이 없어 종돈 고향을 등지고 이웃 땅으로 떠난 어린이들의 고향 산촌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 동경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르렀고 유연한 리듬에 기차여 흐르는 선율은 어린이들의 천진스럽고 소박한 감정을 밝고 정다우면서도 회고적인 정서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잃어버린 조국과 고향 산촌에 대한 열렬한 사랑,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 등을 민족적 정서가 풍만한 아름다운 선율로 진실하게 형상한 것을 알려 당시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